구원 얻는 믿음 다섯 번째 시간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하고 여러분들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삭개오 사건에서 주님이 주신 이 결론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이야기를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3장 11절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 11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구절 저 구절들이 서로 맞지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할 때 제일 이제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다 나름대로는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 받는 게 사실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잘못된 그 은혜가 아니죠. 사실은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깨닫고 야 정말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3장 11절 로마서 3장 11절 보면 성경이 일반적인 원리로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모순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 자연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심지어 전도서에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에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것이 전부 다 바꾼다는 거죠. 1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그리고 인간의 심령을 통해서도 뭘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면 아니 심지어는 정말 이런 뭐 나무는 별로 감동이 없지만 어떻게 이런 물병을 만들 수가 있을까 인간이 뭐 정말 단순한 거잖아요. 무슨 재주가 좋아서 진짜 이렇게 물병을 만들고 뭐 지난주에도 제가 감동한 게 있는데 뭔가 이렇게 야 이런 걸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쓰나 인간에게 주어진 그 능력들을 봐도 어떻게 정말 창조주가 없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이 정도 생각은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생각이 어디로 연결되나 하면 25절에 보시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어떤 것들을 발견합니다. 살면서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나름대로 모든 영역에서 야 정말 이게 놀랍구나. 근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 쪽으로 가지를 않게 되고 뭔가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체시켜서 자기 손에 잡는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인의 마음은 우상 공장. 그러니까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살아가는 게 죄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는 성경이 얘기하는 일반적인 원리는 아까 로마서 3장 1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은.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실 때에만이라는 거죠.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는 유대인의 관습을 무시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여인을 찾기 위한 것이고 그 여인이 함께 사는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도 삭개오의 이야기도 언뜻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그 술렁거리는 걸 듣고 키가 조그마니까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삭개오 이야기를 삭개오 이야기처럼 또 노래도 많이 만들어지고 어린아이들에게 뭐 키 작은 삭개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또 이야기도 많고 그러니까 너네들도 키가 조그맣지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애들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는 뽕나무에라도 올라가서 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라 뭐 이렇게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어디에 포커스를 하고 있나 하면은 이 삭개오가 주님을 찾았다는 것에 이야기가 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10절에서 주님이 말씀한 거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의 몫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주님이 찾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삭개오를 찾으신 사건이고 또 에베소서에서도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이고 또 에베소 4장에서 설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 갈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에서 중요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같이 강조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능력 의지가 있는데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가 아니고요. 찾을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우리도 다 같은 편이었지만 사실은 전도를 하실 때 전도처럼 미션 임파서블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공부를 너무나 하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이가 없어서 내가 공부를 못한다. 이런 애들은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할 의지가 없고 능력도 머리도 나쁜데다가 할 의지가 없어요. 이거는 어려운 거잖아요. 이런 애를 가르치려면 좀 어려우시지 여러분의 뭐 다 자녀들은 안 그러신 줄로 제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의지가 없고 능력이 없어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 한은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수 믿어야 되니까.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아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의지가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이 찾아가 주셔요. 주님이 찾아가 주시다. 근데 주님이 안 찾아가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는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기회들이에요, 사실. 아니 여리고 사람이 다 뽕나무에 올라갔고 여리고 사람이 뽕나무 키는 컸다 할지라도 여리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그게 아니에요. 보면은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셨을 때에도 그 여인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떻게 알아요?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 전도도 해야죠. 해야죠. 그렇지만 정말 기도하는 게 무엇을 기도하셔야 되나 하면 하나님 정말 이 사람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아이를 찾아가 주십시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죄인은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죠. 그리고 삭개오를 주님께 인도한 가장 중요한 힘이 무엇인가? 이 본문 자체를 놓고 보면은 여기에 성령님이 안 나오시죠?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삭개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이미 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께서 가셔서 그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한 건데,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준비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특이한 말씀이잖아요. 아니, 다짜고짜 초대도 안 했는데 주님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한테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삭개오에게 그냥 혹시 너네 집에 방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차원이 아니고요, 명령이에요. 사실 나 오늘 너희 집에 자겠다. 근데 문제는 삭개오의 반응이 여기서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자기에게 준비된 마음, 성령께서 이미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어떤 것인지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무슨 뭐 말씀을 하셨다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보면은 7절에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세리의 집에 유하시니까 맨날 나오는 얘기죠. 어때 저런 놈하고 노나.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든지 너 인간이 어째 그렇게 사냐, 회개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뭐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삭개오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9절에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너무나 주님이 차별하시는 게 아닌가.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그 부자 청년은 해보겠다고 그냥 와가지고 주님 앞에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다 팔아서 가난 한 잔 나눠주고 싫으면 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보내놓고, 여기서는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옆에서 보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럴 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어째 예수 믿는데 저런 직업을 가지고 사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막 그 세리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은 뭐 안 오셨, 주님은 항상 계신 거고 뭐 떠오르는 사람이 없지만 빌리 그레함이 왔다고 해봅시다. 별로 제가 그렇게 뭐 크게 이렇게 잘 아니지만 왔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목사님 제가 제 소유의 거시기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옆에서 보면 제가 왜 나대나, 우리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평상시에 저렇게 엉망으로 저게 살면서 왜 또 이렇게 아주 그 엄청난 강사가 오시니까 저렇게 또 그냥 나대고 설치나 이런 눈으로, 이게 수군거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저 사람 잘난 척하고 저거 속이 저거 다 들여다보이는데 괜히 그냥 자기 이렇게 의의를 나타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사람하고는 다른 케이스라는 거죠. 너 십계명을 아느냐, 율법을 아느냐 하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수준과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네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통념,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야말로 이런 경건하고 이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쫓아내셨어요 사실상 주님은. 그러나 이 세리, 이 죄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이 사람, 가진 건 돈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은 받으셨어요. 도대체 그런 변화들이, 그런 차이가 어떤 것인가, 삭개오의 준비된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의 주머니가 회개한 걸 우리가 보게 돼요. 8절에서 아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본문을 보면. 근데 이 사람은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준비가 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지금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나도 안다 그렇게 주님에게, 너 세리인 것도 알고 네가 세리 아니라도 죄인인 거 내가 안다, 그럼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용서한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아, 이렇게 그냥 앞자리. 금하지 말라, 내게 오는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 엘라이저 때문에 잊어버렸네. 이 삭개오의 회개가 회개의 본질을 보여주는 어떤 면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회개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결과를 열매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 열매 없는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빼앗는 자에서 주는 자로, 착취하는 사람에게서 베푸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성과 마음과 의지와 행동의 변화가 여기에 두루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율법이 명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이 정한 만큼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상을 지금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거듭나신 자의 마음에는 내가 만나게 된 나의 새로운 마스터, 내가 인생에서 만나게 된 나의 새로운 주인 앞에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열매는 이 사람이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겉으로 나타난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속으로 나타나는 참된 씨앗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씨앗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보이죠. 그럴 때 그것이 우리들이 판단하는 것은 바로 이 젊은 청년이었고 부자였고 관원이었던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던 이 사람이 열매 차원에서 본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열매가 많은 사람입니다만은 사실 주님이 보시는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굉장히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놓치기 때문에 거짓된 열매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할 능력조차도 없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두루 그러한 컬처를 만들어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누구든지 열심히 하는 자가 곧 경건한 자요, 열심히 하는 자가 신앙이 출중한 자요, 열심히 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느끼게 되지만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마치 이 약이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은 그 약을 너무나 많이 쓰게 되면은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게 되면 뭐 좋아서 맨날 먹다가 뭐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되는 일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있다는 것이에요. 삭개오의 구원을 보면 결국 존 웨슬리가 얘기한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고 존 웨슬리는 얘기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울고불고 해도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머니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하고 계산하는 수준에 계시면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심각하게. 내가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주님께서 구원을 선언하셨어요. 분명히 9절에서 4번의 B를 보면 삭개오가 돈을 포기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또 오해가 되면 안 되겠어요. 돈을 포기했기 때문에, 물질 중심의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박해주의자들도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삭개오가 자기 앞에 서 계신 자기 인생의 새로운 주인, 그전에는 자기가 돈이라는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 돈이 떠나가면 자기는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모으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었고 유일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인을 만났을 때 그는 그 전에 섬기던 주인과 결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새로운 주인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하면, 이렇게 분명한 내 주인,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도전이에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삭개오가 자기의 삭개오에게 나타난 구원의 열매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돈을 포기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을 만남으로써 그 결과로 그 전에 섬기던 주인과 결별하게 되는 거죠. C를 보시면 삭개오의 변화된 행위는 구원의 목적을 설명해 준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의 결과를, 열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게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있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시무시하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지 않으면 도끼로 찍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끼로 찍어버린다는 얘기는 당장 뭐 세례 요한이 도끼 들고 댕기면서 찍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것은 너희가 아무리 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것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와 기독교의 모습은 열매 없는 천박한 회개를 참 회개인 것처럼 받아주고 있고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예요. 오늘날 아마 세례 요한처럼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목회하기가 좀 어려우시겠죠. 한 세 달 정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사역이 짧았잖아요. 6개월 하고 목 잘렸어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바울도 목회 안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돌아다니면서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천박한 회개, 천박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열매 없는 회개라는 얘기죠. 열매 없는 회개를 진짜 회개인 것처럼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너무나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한편으로는 목사님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현세에서는 좋아요. 현세에서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갈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주님이 언제나 말씀하셨던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하는 거 기억해 보세요. 주님 앞에 설 때. 바울 사도도 계속 얘기하는 거는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너희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한다.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열매 없는 회개가 정말 회개라고 그냥 아유 괜찮아요. 다 그 하늘나라 넓어요. 사람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얘기를 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더 얄미운 거는 이제 목사님은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못 들어간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랑은커녕 이 욕하죠. 욕하죠. 욕만 하겠어요? 뭐 가까이 있으면 한 대 때릴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 우리 인생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거. 그때를 생각을 하고 항상 살아가야 돼.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들도 다 서로가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내 자식을 주님 앞에서 만나야 될 텐데 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관계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관계들 그 속에서도 결국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삭개오의 회심이 피상적인 반응하고 아주 다른 좀 아주 즉각적이고도 또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죠. 사실 그 사람의 속에 뭐가 있었는지를 성경이 다 일일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무슨 계기가 있었고 그 사람의 속에서 뭔가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찾으러 뽕나무까지 올라가게 된 사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서는 극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구원 얻는 믿음의 참된 결과는 이런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정리하면 심령의 변화는 새로운 열망을 창조합니다. 제가 열망에 대해서, 디자이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열망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새로운 열망, 새로운 주인에 대한 순종의 열망, 하나님의 거룩과 온전하심을 담고자 하는 열망,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제가 목회 서신에도 그런 말을 잠깐 썼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끌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망은 열망 혹은 그런 본능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아주 멋진 사람을 보면 끌리잖아요. 이렇게 야 참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고 어떻게 저렇게 성품과 이 모든 게 저렇게 멋질 수가 있을까. 별로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그래도 보면은 있잖아요. 야, 참 저 사람 또는 저 사람의 가진 어떤 뭐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고 뭐 해가 다양하죠. 우리를 끄는 어떤 힘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 다양하게. 근데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참된 회개를 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끌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토록 강조하고 자꾸 얘기했던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만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무서운 분,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때리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냥 뭘 잘못하면 그냥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막 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으면은요 끌리긴 어떻게 끌리겠어요? 끌릴래야 끌릴 수가 없죠. 무서워서 쥐죽은 듯 믿다가 천국 가는 거죠.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일반적으로 주님께서도 인간의 삶을 간파하셨기에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근데 돈은 힘이 있어서요. 돈이 뭐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종이짝에 불과한데 이게 왜 이렇게 힘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다고 어저께 그래서 다 그래 사람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힘이 걔가 인생이 깊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힘이 있어요. 그거를 초록색 배추 잎사귀 같이 생긴 거를 얻자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끌리는 거죠,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하나님이 중생하게 하시면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본능이 생겨요. 그 본능이 없어짐으로써 새로운 본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 같은 거는 거들떠도 안 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보면. 돈에 끌리는 건 우리 본성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본성이 생겨서 하나님에게 끌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뭐 다윗을 봐도 그렇고 뭘 봐도 그렇고 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싶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것처럼 나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하게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배우고 싶고 담고 싶다. 끌려야 돼요. 그 끌리는 힘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좋아진다. 점점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출발은 분명해야 합니다. 기고 아닌 게 분명한 겁니다. 기고 아닌 게 분명한 거예요. 아휴, 뭐 나는 별로 하나님한테 끌리진 않아도 내가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도 그냥 가던 길 계속 가는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기문 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출발을 하지 않은 채 우리는 앞으로 행진할 수는 없습니다. 출발을 해야. 그래야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